남조선 MBC 방송에 의하면 11일 남조선 강원도 고성군 주민들이 금강산 관광체계를 계속 외면하고 있는 정부를 비난하고 관광 중단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할 것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것을 요구해서 서울의 괴뢰정부총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